근데 뭐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 어제도 진행이 됐고 오늘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200원대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가 이제 가장 안 좋은 이제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이제 코스피 거래소 할 것 없이 코스닥 거래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타나고 있고 환율에 대한 효과 때문에 자동차주 그다음에 네네. 일부 낙폭과대주인 조선주 그리고 또 이제 그 IT주들에 대한 중심에 대한 반등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낙폭과대 반등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IT주 중심, IT주와 자동차 중심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도 챙겨 보셔야 되겠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7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겠고요. 증권사가 47억의 순매수, 연기금은 또 50억 정도 순매도니까 국내 기관은 뭐 거의 뭐 비슷한 수준 플러스 네. 마이너스 15억이니까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코스피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도 이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는 정도가 일단 시장 상황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코스닥 확인해 보면은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200억의 순매도, 증권사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26억의 순매도, 연기금도 순매도, 투신만이 보합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정도가 일단 시장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시장 상황에서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일단 오늘 외환시장이 가장 크다고 보겠는데요. 오늘 바로 제 화면부터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화면부터 봐주세요. 이게 보면은요, 제가 만들었다면 좋겠는데, 제가 만드는 아니고요. 소스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얘기했고요.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주, 피해주를 딱 구분해 놨어요. 네. 여기 보시면요. 조금 더 크게, 최대한 크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크게 하면 이게 또 화면이 좀 안 보이는 단점인데요.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LG노텍들로 이렇게 빨간색 플러스로 가 있죠. 그리고, LG. 그래서 요거를, 왜냐면 잘 안 보이신 분들 위해서 제가 클릭을 해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해서, 혹시 못 보신 분들 나중에 뭐 한번 확인해 보실 분은 요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셨죠? 네, 오늘. 뭐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든 자료가 되겠는데, 소스는, 키움증권 자료를 필요로 해서 대여섯 거대 증권사의 자료를 취합을 했어요. 취합한 거 자료입니다. 현대자동차 들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마다 연간 영업이익이 1에서 1.6% 증가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키움증권 보면 이제 매출이 뭐 천 몇백억 이상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서요. 기아자동차는 환율이 30원 상승할 때 1.3에서 2.7% 증가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헷지 뭐 달러 교재 비중이 상당히 높고 헷지 비율이 현대차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죠. LG노텍은 연간 이익이 100억에서 180억 증가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호텔신라는 면세점 판매 상품이 80%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환율 10원 상승이 영업이익이 25억 증가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원율이 10원 상승할 때마다 평균 환율 1800억 이익이 증가한다. 삼성전기도 좋아진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용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미국 지역의 수출 비중이 높고 만드는 거 어디서 만들어? 동남아시아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들 나라 환율이 안 좋단 말이죠. 이쪽은 양박으로 벌 수 있다. 영업용,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안전증 얘기입니다. 안전증 CJ제일대당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고 환율이 10% 상승돼 순이익 무려 10에서 15% 감소한다. 한국전력 환율 10원 상승할 경우 연료비용 1,500억이 증가한다. 하나투어 출국자 수 감소. 그러니까 여행주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행주는 아웃바운드이기 때문에 출국자 수 감소 우려된다. 대한항공 환율 이건 여러분 났죠. 환율 10원 상승할 때마다 영업이익은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외화평가선 890억 달러 손해난다. 그죠? 환율 아시아나항공은 똑같은 조건 때 세전순이익 1900억 감소하고 달러 부채 30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니까 달러 부채가 대한항공 대비 몇 분의 1? 30분의 1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포스코 환율 10원 상승 시 연간 연료비 포스코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900억 증가하고요. 똑같은 조건으로 현대차로 300억 증가한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아까 여기 링크를 걸어드렸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시면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뭐 워낙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슈 따라잡게 해도 되는데 오늘 급한 내용 같아서 오늘 이것부터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되셨죠? 예,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자. 네, 이주 돌직구인데요.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하여튼, 지금은 중국도 다시 좀 재미없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어저께까지 엄청 잘 나가던 어떤 특정 기업이 있어요. 저는 뭐 그 주식을 네.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것도 삼성페이 때문에 몰랐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오늘 좀 다시 뭐, 엄청 잘 나가던 오늘 5%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니까 잘 말을 못 하는데, 그 기업이 어쩌다, 저쩌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페이 있죠, 페이. 네. 각종 페이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이전투가 엄청 하잖아요. 네. 아까 이제 농담삼에 얘기했지만, 그럼 정말, 그 삼성 페이를 쓰기 위해서 갑자기 핸드폰 받은 사람 바꾼 사람 누가 있겠어? 없죠. 네, 그럼 거의 없다는 거죠. 다만 앞서 아무튼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삼성에서 고객 결제하는 그 모듈이 무선 충전 모듈이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텍이 됐건 그걸 모듈을 다 직접 받는 거가 삼성 전기가 되겠고 삼성 전기통에서 납품 이런 네. 거 시스템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알기엔 그 구조가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요즘 유튜브에 보더라도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브에는 항상 나와 그 광고가 지하철에 매번 나와 페이코 응. 네. 니나노죠 이거 페이코 니나노 난 아직도 들으면서 저 니나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거기 광고 저 유튜브 광고 보니까 전 텔레비를 안 보니까 뭐해도 페이코 여기도 페이코 뭐해도 페이코 니나노 니나노 니나노인데 그게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이코 그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잠시만요. 앞으로 안경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안경 지금 두고 왔어요. 어디다가? 딴 데다가. 아하하. 네. 네. 그래서 페이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150만이 일단 다운받았고 그중에서 이제 100만 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제를 했죠.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번 달에. 그러니까 지난 이번 달이 아니죠. 이번 달에 정식적인 승인이 됐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삼성페이하고 뭐 회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목표 자체가 연내 실결제 회원 500만 명 네. 목표에 네. 대한 쪽을 지금 그 내세우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NHN 엔터에서 유상증자 했던 이유 자체도 중에 하나가 페이코 관련된 마케팅 비용. 맞아. 기억나네요. 네, 900억에서 네. 1000억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재밌는 건 어제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 티머니하고 이제 누가 연동이 됐느냐 이거 이제 관건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삼성이 티머니 연동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김동욱 페이코 사업 본부장도 9월부터 오프라인 티머니 가맹점 서비스 요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티머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코를 안 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버스, 지하철, 교통수단에 스마트폰 터치를 통한 페이코 티머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페이코 갖고 이제 택시도 타고 편의점도 가고. 다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티머니가 NFC 단말기란 말이에요. NFC 단말기인데, 이 NFC 단말기를 페이코 전용으로 깔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밑에 보게 되면 페이코 동굴을 갖다가 깔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7년까지 해서 밑에 쭉 보게 되면은, 2017년까지 페이코 가입, 여기 보게 되면 나오죠. 약 30만 대를 배포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 네, 페이코 동굴을, 전용인지 모르겠는데, 자체 페이코 동굴. 그러니까 전용으로 하겠죠. 내가 뭐, 남들, 저거. 남들 어디 깔아줄 수 없지. 깔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내가 뭐, 다른 애들 깔아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으로 해서, 네. 지금 2030만 대 배포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페이코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결제가 가능하죠. 요게 장점이죠. 네. 그죠? 다른 데는 이제 반쪽짜리죠. 페이게이트 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멘사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되는데, 대부분이 간편결제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근데 페이코의 장점은 오프라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티머니라고 하고도 연동만 시키는 것도 괜찮은 건데 이거 자체 동굴을 깔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그 전자결제 쪽에서는 삼성페이는 기존에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삼성은 문제가 뭐냐면은 저거죠. 삼성은 문제가 자체 단말기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체 단말기 필요 없잖아요. 아니 자체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 그 단말기가. 없어진다면. S6 없었대요. 아니 그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고? 네,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저는 네. 결제 단말기 말하는 그게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있어야죠. 페이코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네.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확대에 대한 네. 부분을 한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페이코가 NHN 엔터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저기도 들어갔거든요. 인터파크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러니까 확장성이 가장 큰 간편 결제 사업을 누구냐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페이코가 되지 않겠느냐. 네. 왜냐면은 지금 팀원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자체 동굴 깔죠.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인터넷 은행 컨소시엄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가장 강력한 지금 그 간편 결제 쪽에 대한 섹터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석관할 가능성이 높은 쪽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그 연령대를 보게 되면 3, 40대가 24%.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남녀 모두 20%대 중반. 네. 그 다음에 25세에서 34세가 전체 이용자의 45%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40세 이상에서는 저 같은 얼리 어댑터가 아니고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자기 50대잖아 이제 곧 40대 아직 초반이죠. 네. 그런가? 그래서 네. 이제 요 40대부터는 약간 사용률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이들이 이제 늙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들이 늙어가는 거. 다 관악산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얘네들도. 네, 네. 그 얘네들이 이제 관악산 만나지. 예, 네. 가서 이제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네. 그러니까 페이코 서비스 가입 비율이 남성이 49%, 여성이 51% 비슷하다. 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여성 이용 비율이 높고 오프라인은 네. 남성이 더 높다라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엄청 매번 들을 때마다 네. 헷갈리거든요. 네. 대충 뭔가 이해가 됐다가도 헷갈리고 이해가 안 쓰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쓰면은 네.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거. 한 번만이라도 써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안 써보시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전 이제 개인적으로 머리 아픈 게 좀 네. 있어갖고. 네. 근데 그것도 그냥 쓱 갖다 대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쵸. 갖다 대면 사인은 어떻게? 보셨잖아요. 저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거 그냥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그냥 끝이에요. 누가 도망가면? 갖고 도망가면? 전화만 한대? 팀원이는, 그러니까 그거는 갖다 이제 페이코를 갖다가 설정을 네.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팀원이는 충전 한도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네, 충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탈 때 쓰죠. 내가 3만원이면 3만원 뭐 저건데, 그것 때문에 그거 무서워갖고 그거 안 쓰겠어요. 편한 거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결제하는 네. 거랑 이제 연동시켜 나갖고, 네. NHN 그 니나노로 쭉 해갖고, 그 팀원이 지문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안 때문에 네. 다 이제 그 지문 인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번호로 가거나 네, 네. 그 차이가 있는 건데 네. 귀찮아서 다 지문 인식으로 하겠죠. 네. 그 자기는 지금 정리하면 그 니나노로 네. 니나노로 거기 그렇게 팀원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니나노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네. 생각할 필요조차. 그러니까 팀원이도 되는구나 얘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냥 네. 그거 안 쓰더라도 네. 이승원 교수가 된다라면 되는 거로 믿는 네. 사람이니까. NHN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NHN이? NHN 엔터에 이제 NHN 엔터는 잘 모르겠고 뭐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가 돼야 NHN 엔터가 된다는 거죠. 맞아. 한국 사이버 결제를 산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한국 사이버 결제 그러니까 네. 타는 NHN 엔터가 까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돈은 벌어오는 건 한국 사이버 결제가 버는 그러니까 지금 웃긴 구조가 뭐냐? 돈은 NHN 엔터가 쓰고 버는 거는 지금 사이버 결제가 벌게 돼 있어요. 사이버 결제를 사야겠네. 근데 사이버 결제 자체가 지금 이제 벌어야지만 되는 건데 문제는 사이버 결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전부터 사이버 결제 말씀드렸잖아요. 100% 아니네? 네, 사이버 결제가 많이 올라왔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되면은 이제 NHN 엔터도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네. NHN 엔터가 더 파괴적이 되려면 네. 뭐 한국 사이버 결제도 호재겠지만 뭐 진짜 인터넷 은행 컨서 그 인터파크 홀딩스가 됐다. 네. 그러면 이쪽도 더 많이 호재가 되겠죠. 그렇죠. 인터파크가 홀딩스 그 은행의 인터넷 전문이 네. 되면 이건 분명히 호재 인식.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도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업자 배정에서 네. 가장 이제 확장성을 누가 두느냐. 사업 계획이 거의 10%잖아요. 계획이 중요한데 얘네는 사업주지. 이미 지금 잔편 결제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오프라인까지 연계가 되고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페이코는 여기에 그 원 가입자의 단순 회원 가입에 그치지 않고 신용카드 은행 계좌 결제 수단을 등록해 네. 온라인 간편 결제를 직접 이용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페이코가. 제가 여태까지 네. NHN 엔터테인먼트를 이성 교수한테 한 1년, 1, 2년째 들었는데요. 네. 오늘 제일 쏙 들어오네. 네. 왜냐면 전 여태까지 NHN 엔터테인먼트 하면 예전에 한 게임을 해갖고 온 국민한테 조화 경을 선사해주는 그 회사로밖에 기억이 안 났거든요. 거의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네. 빨거벗은 애들 나와갖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거 누가 하니? 했는데 이제 아, 이거 해킹될까봐 누가 하니? 조화 경은 많이 하죠. 네. 많이 했죠. 근데 요즘도 조화 경을 줘요? 알또예요? 그 단위가 바뀐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아직도 고돌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네네. 아직도 조화 경을 나눠가면서? 네네. 아직도 조화죠. 네. 바뀐 지가 몇 년 됐다니까 그거 벌써. 요즘 그러면? 18년, 5년 넘었어요. 수족 단위야? 네. 하여튼 수억단이야? 네네. 줬다면 억이야? 네네. 아,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네. 10년 됐나? 7, 8년 됐는데 처음 누가 하더라고요. 열심히 네. 하더라고. 그랬더니 아주 몇십조를 날렸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뭔가 했지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게임에서 그러니까 NC소프트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황금성이거든요. 네. 황금성. 네. 그러니까 게임만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NC소프트가. 네. 네. 그리고 NHN 엔터도 그 관리를 잘 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 돈이 돼요? 그게 가상화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돌이 돈이 네. 돼 그게? 네네. 그러니까 하는 거죠. 밥벌어 먹은 사람들 있어? 네. 엄청나게 밥벌어 먹었죠. PC방에 가는 내 친구 거기서 고돌이 친다면 돈 벌어야 하는 거야, 그것들? 돈 벌어 하는 거죠. 대박.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네. 그게 돈이 되니까 그게 불법이었는데, 네. 이제 그래서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던 데가 어디냐면 강원랜드였습니다. NHN 엔터 때문에.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고 이제 그냥 귀찮으니까. 아, 거기 해도 되니까? 네, 거기. 조화경을 벌어도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불법은 불법이죠, 그것도. 사실은. 아니 제가 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고돌이 그거 단속하니까 강원랜드가 잘 약간 잘 되기도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한경님이 디스해야 네. 오를 텐데 오늘 디스가 없다라고 히히 쓰셨고요. 네. 승원 짱님이란 게 질문이에요. 오랜만에 네. 따라서 네. 한경님 한 번에 못 알아들인 승원님이 살짝 짜증내심. 네. 에이, 저 짜증만 내는 남자 됐어. 1년 내내 얘기했는데 오늘 처음 해도 네. 마음에 와닿다니까. 1년 동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가? 네. 아, 주가는 모르겠네. 네. 아, 주가는 본인도 자신 없다는데. NHN 엔터도, 근데 지금 위치라면은, 네. 이제 PBR 1배, 게임회사가 PBR 1배 대한 밑으로 떨어졌으면. 그래요? 뭐 할만하죠, 뭐, 이제. 네. 디스를 안 하네. 판 깔아갖고, 네. 이제 판 깔아갖고, 이제 마지막에 올 때까지 왔지, 뭐, 이제. NHN 엔터도. 네, 다음 코너로 갑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이, 그, 맡길레몬님 코너가 상당히 알차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좌자차는 건 그렇지만, 메이저 리포트를 저희가 잘 그 선별해 드리는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IPO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잘 좀 설명해 달라는 윗분들의 또 부탁 말씀이 있었어. 네. 그 윗분들의 말씀 우리가 무조건 또 지키는 또 안 좋은 습성 있잖아. 네. 왜냐면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잘 생각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거니 생각하니까 지시하신 거잖아. 네네. 그 우리는 윗분이 명하면 우리는 하명하시고 우리는 바로 지켜야 된다. 그런 것 같아서. 네. IPO 관련, IPO 회사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네. IPO 네. 관련된 어제부터 얘기 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나왔는데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그 볼 수 있는 게 그냥 아주 간편하게 생각하면은 바로 이제 그 홈 오토메이션이죠. 불꺼 이것이 뭐. 네네. 홈 오토메이션. 불꺼 이놈아 이거지. 뭐 사물 인터넷 뭐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제일 중요한 건 홈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홈 오토메이션에서 이제 그 삼성에서도 보게 되면 뭐 코컴이라든가 네. SNET이라든가 이런 이제 백본만 사업하는 거. 이케아 가구점에서 이제 팔잖아. 예, 이케아에서. 이케아에서도 팔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B2C를 하는 쪽이고 네. B2B를 하는 쪽이 이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게 있어? iControls라는 기업이 이제 상상이 되는 뭐야? 상장이 되는데요. iControls. i Controls. 그 IPO 예정인 기업인데 건설 IT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설? 보게 되면은 iControls는 현대산업개발 계열의 건설 IT 회사. 오호호호? 프로세서 제어. 건설? 시스템 설계. 현대산업? 예. 그러니까 프로세서 제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다 칩만 갖다 꽂으면 이게 아,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 GS 네. 건설이나 삼성이다 해갖고 건설 IT 자회사 본물처럼 IP 하겠네. 그러니까 얘네를 갖다 꽂기만 하면은 네. 이제 사실은 저게 되는 거잖아요. 사물 네. 인터넷이 홈 오토메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잘 지었네. 네, 아이컨트롤스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보유 핵심 기술의 넓은 확장성, 제품 라인업들의 다각도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70%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현대산업 캡티브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2년 후 아파트 입주 인프라 착공 마진, 그러니까 마진을, 그러니까 올해 이제 분양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2년 후부터 입주되는 거 생각하게 되면은 상당한 실적 개선에 대한 쪽도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에 들어갈 테니까. 네. 예. 현대산업개발 계열의 IT 회사. 그 다음에 건축물, 기관시설 등의 프로세스 제어, 설계 등을 이제 하고 있다. 아, 매출이 나오는 회사죠, 회사가? 여기 스마트 홈. 그죠? SOC 뭐 이런데 스마트 홈에 이제 가장 일단 눈에 꽂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 홈 오토메이션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안 들어가면 안 팔리지 뭐. 불 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창문, 도, 가스, 도락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충전도 그래서, 다 되지. 예. 그러니까 이 제어 통신 IT 기술의 무한 확장에 따라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군을 다각화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아이컨트롤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쪽에서 뭐 코콤이나 이런 건데 이쪽이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뭐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그 홈 오토메이션 회사가 상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교수님 잠시만요. 우리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네. 이 끊더라도 소통을 해드려야 돼요. 네. 그래갖고 저희 방송 VOD만 보면 저 이학년이가 무조건 확 끊어갖고 분위기를 끊긴다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갖고 웬만하면 또 생방송에 와보셔야 돼요. 채팅창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FOMC 의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 높으신 분이거든요. 의장님이거든. 네. 또 의장님 네. 여기까지 와 계셔. 네. 요즘 인터넷이고 TV고 공짜로 몇 달 쓰게 해준다면서 네. 막 부가 서비스 넣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들어주냐. 뭐 이렇게 그 다음 분이 끼김증권이나 얘기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시죠? 지금 엮여있는 인터넷 회사 KT면 KT, LG면 LG, SK, SK 전화 거세요. 고객 상담에서. 네. 기분 나빠서 끊겠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하시면은 거기서 바로 안 끊어져요. 담당자가 연락 들어서 상담 드리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10분 있다 전화가 와요. 얼마 깎아드립니다. 제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해보시면 나중에 이학령 교수가 별의별 걸 다 한다. 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해보시면 웬만하면 그냥 깎입니다. 예, 그리고 1년, 계약기간 안 남은, 계약기간이 2년 아직도 남은다. 그래도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국내 IT, IoT 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한 쪽과 함께 더불어 저변을 넓혀 나갈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네. 공모가 9월, 신규 상장일은 9월 24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모가 밴드 시가총액은 2,300억에서 2,600억 사이. PR 17배, 19배니까 싸지는 않은 가격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 들어온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2015년 단기 순이익이 135억.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2016년, 17년 가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정몽규 회장의 지분이 직접 들어가 있더라. 그래도 정몽규 회장님이 여기서 북한도 가시잖아. 네. 알아? 네. 북한 가시는 거 알아? 네네. 네. 경평 축구. 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정몽규 회장이 직접 지분이 신규 상장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30% 미만으로. 왜 30% 미만으로 했을까요? 법적인 거 물어보지 마세요. 왜 30% 미만일까요? 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왜요? 일가 몰아주기 회피 지분이 딱 30%까지죠. 그런 거예요? 29.9%.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일가 몰아주기도 회피하고, 네. 일가 몰아주기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이 회사에 자금도 넣고, 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조잡보죠. 네. 정몽규 회장 지분이 29.9%, 2대주주인 현대 EP가 14.8%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이컨트롤스가 또 재밌는 건 현대산업 개발의 지분은 3.4%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야? 얼마? 3.4%. 뭐가? 현대산업 개발에 대한 지분은 누가? 아이컨트롤스가. 상호출자야 또?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좀 해소 좀 해주셔야겠네. 네, 요거가 이제 어쨌든 아이컨트롤스 이것도 팔게 되면 지분 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지 아니면 뭐 지분 교환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방법이 있겠죠. 네. 아니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지분이 낮으면은 또 네. 아이컨트롤스하고 또 합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주 중요한 회사다. 그죠? 아주 중요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승원 교수가 네. 아주 재밌는 회사가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최근 한 달 동안에 얘기해 준 게 제일 귀에 쏙 들어오네. 네. 근데 아주 재밌는 회사. 상장은 언제? 24일이라니까요. 9월 24일. IPO 했어? 네. IPO 지금 공모 중이야? 네, 공모가 지금 그 기관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 기관 공모. 문제는 우리가 20 며칠 날 네. 상장한다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고령화라서 기억 못한다는 단점이 네. 있죠. 그럼 그렇게 아까 제가 말하는 것 같고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소통하시는 분들께서 기껏 얘기했더니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하냐 갖고 제가 한마디도 당했어요. 네. 하여튼 소스로 얘기되잖아요. 뭐 다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런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우리 듬직한 김성훈 전문가한테 다 배운 거잖아요. 한국의 마사 스튜어트죠. 그렇죠. 네,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을 접고 네. 빨리 이 그 저걸 하셔야 됩니다. 뭐 러빙 홈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시고 생활 속의 팁을 갖다가 네.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면 대박 나실 분인데 네. 아직도 내 10년 전부터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한국의 마사 스튜어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더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계약 기간 안 남아도 괜찮냐고 내가 김성훈 그 전문가한테 네. 예전에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네. 아 형님 전화부터 하고 그런 말씀 하세요라고 네. 저한테 제가 직접 답했고 네. 저도 못 믿는 척하고 전화했거든요.